세상 천국이라도 나에게는 지옥이니까 내 곁에 있어줘. 혼자는 너무나 외로워. 사랑해 사랑해 나보다 널 사랑해. 깨물어주고 싶어. 숟가락 젓가락 한장만 갖고 와. 슈리슈 다리 다리슈 다른 무엇도 필요 없어. 우리 둘이서 사랑 먹고 사는 거야. 숟가락 젓가락 그 하나로도 인생은 행복한 거야. 슈리 다리다 다리슈 사랑하고 싶어. 어떻게 말해.